우리나라 선수들이 네팔의 까뚜만두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7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 욕기 선수권 대회에서 계속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국향 선수는 63kg급 몸무게에 청소년과 청년 여자 경기에 모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1위, 축해올리기에서 각각 2위를 함으로써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쟁취했습니다. 박종주 선수는 청년 남자 69kg급 경기에 참가하여 끌어올리기와 축해올리기 그리고 종합에서 각각 우승을 쟁취함으로써 3개의 금메달을 받았습니다.